6월 21일 화요일. 내가 성전을 위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인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위한 물질 헌신. 영적 변화와 회복의 증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3분의 1 세겔을 성전을 위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각종 제사를 드리고 성물을 준비하며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제비를 뽑아 각 종족별로 정한 시기에 나무를 드리게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태우는 나무가 필요했고 제사장은 성전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놓아야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성전세와 나무는 성전 제사 제도와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물질적 헌신과 봉사는 이 땅의 지속적인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첫예물과 11조. 물질적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대속을 받습니다. 만 아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는 생업이 없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첫 열매와 십일조는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입니다. 묵상 에세이. 헌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한국 전쟁 직후 부산의 부전교회가 미군이 세운 조그마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때였다. 피난 온 사람들이 천막으로 모여들자 협소해진 장소 탓에 교회당을 건축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재정난으로 쉽지 않았다. 바로 그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6년 동안 폐결핵으로 병석에 있던 백남도 집사가 자기 집을 판 금액의 반을 건축 헌금으로 바친 것이다. 당시 백남조 집사 부인은 이웃집에 빨래품을 팔아 받은 뒷박살로 그날 그날을 연명하고 있었다. 백 집사는 집을 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노부모님이 계시니 집을 판 돈 일부로는 판잣집을 사서 노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백 집사는 집의 절반을 바치겠다는 쪽지를 써서 강대상에 올려놓았고 그 광고를 들은 전 교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 결국 백남조 집사의 정성어린 헌금을 시작으로 부전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졌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다.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핑계를 댄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순종만큼 쉽고 좋은 일도 없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문금회의 순종을 체질화하라. 한절 묵상. 이스라엘 백성은 첫 수확을 성전에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처음 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용하기 전에 그분의 몫을 먼저 떼어놓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죄 많은 저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제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제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